라즈베리 지렁이. 로젠버그라는 마을의 나무 옆에 작은 집에서 네 가족의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식구는 안나, 그리고 그녀의 세 아이들 에드워드, 클로이, 조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라즈베리를 따서 과일잼과 젤리를 만들곤 하였습니다. 라즈베리는 그 마을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이리 와 얘들아, 아침 식사 다 됐어. 가요 엄마. 에드워드 그만해. 잡았다. 빨리 음식 먹어 얘들아. 에드워드, 여동생 좀 그만 괴롭히렴. 모두 아침을 먹고 있는 와중에 클로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뭔데? 지렁이! 어디서 나왔어? 라즈베리에서 나왔어, 큰 거에서. 죽여! 안 돼! 내가 그냥 눌러 죽여버릴게. 에드워드, 안 돼! 그러지 마! 그리고 클로이, 왜 이렇게 작은 지렁이 가지고 소동을 벌이니? 그냥 후 하고 불어버려. 클로이는 라즈베리 잎을 따서 조심스럽게 지렁이를 옮겼습니다. 조이와 같이 마당으로 가서 지렁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클로이, 저기 좀 봐, 까마귀야. 우리가 작은 지렁이를 여기 두면 까마귀가 금세 잡아먹을 거야. 그럼 숲속에 들어가자, 거기에 두면 돼. 소녀들은 숲속에 들어가 작은 라즈베리 관목을 발견하고 그곳에 작은 지렁이를 놓아주었습니다. 이 지렁이한테 딱 알맞은 장소네. 지렁이 위에 이 빨간 지붕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리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도 참 많고 말이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 저녁 모두 다 같이 앉아서 맛있는 샌드위치와 라즈베리 그리고 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해서 모든 라즈베리를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라즈베리를 다 먹어버린 것 같구나. 겨울에 저장해둘 게 하나도 없네. 조이랑 제가 내일 숲속으로 가서 라즈베리를 더 따올게요, 엄마. 그렇다면 아주 신선한 것으로 따오렴. 네, 엄마. 그 다음 날 클로이와 조이는 숲속으로 가서 신선하고 즉 많은 베리를 딸 준비를 하였습니다. 클로이는 파란 바구니를, 조이는 노란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조심해서 갔다 오렴.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해가 지면 숲속은 위험해. 나 대신 라즈베리 지렁이한테 인사해줘. 다음에 보면 내가 잡아먹겠다고. 그리하여 클로이와 조이는 숲속으로 갔습니다. 넘어진 나무를 뛰어넘고 관목을 넘어서 달콤하고 즙 많은 과일 나뭇가지에 걸리기도 하면서 라즈베리 관목을 찾아 숲속을 헤매었습니다. 그 둘은 베리가 한가득 있는 곳으로 도착할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엘더베리, 빌베리, 블루베리는 있었지만 라즈베리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라즈베리 관목을 찾아서 숲속을 걸어갔습니다. 산속에 아주 깊은 곳에 도달하여 큰 평지가 있는 곳에서 입안에 침이 고일 정도의 라즈베리 관목이 사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많은 아름다운 새빨간 라즈베리가 사방에 있네. 모든 관목들은 빨간 라즈베리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둘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둘은 즙 많고 빨간 라즈베리를 마구 집어먹으면서 따기 시작했는데 금세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 바구니 들고 집에 돌아가자. 안 돼! 기다려! 가기 전에 조금만 더 따자. 그리하여 그들은 더 즙 많은 라즈베리를 땄고 앞치마에 주머니에도 가득 넣고 집에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두 소녀는 한 손에는 바구니를, 다른 한 손에는 앞치마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클로이와 조이는 계속해서 걸었지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속의 깊은 곳까지 와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도로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설상가상 해가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무 그늘이 더 길어졌고 날이 저물자 새들도 다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아, 걱정돼. 우리가 어딘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조이. 숲의 끝에 거의 다 왔을 거야. 집 벽난로에 연기가 올라오는 걸 곧 보게 될 거야. 계속해서 숲속을 더 헤매이자 어두워졌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걷고 또 걷다가 갑자기 그들 앞에서 작은 요정이 앞으로 날아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요정이다. 안녕하세요. 요정은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조금 앞으로 더 날아가 뒤를 바라보며 그들이 따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숲속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소녀들은 재빠르게 요정을 뒤따라갔습니다. 요정은 소녀들을 관목으로 가득 찬 평지로 데려다준 후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어디에 있는 거지? 어둡다. 아무것도 안 보여. 잠깐만, 나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라즈베리 나무로 돌아왔어. 조이와 클로이는 하루 종일 걸어서 피곤하였고 잔디 위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그리고 배고파. 지금 샌드위치 먹고 싶어. 그 말을 하자마자 손에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기적이다. 샌드위치가 생겼어. 나도 생겼어. 우유 한 잔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작은 손 안에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조이, 조이, 우유 한 잔이 생겼어. 정말 마법 같은 일이야. 나도 있어. 우릴 여기로 안내해 준 그 사랑스러운 요정이 한 일이 틀림없어. 그리하여 소녀들은 음식을 먹고 우유를 마시면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아, 이제 잠잘 수 있는 좋은 곳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자마자 소녀들 옆에서 잠잘 수 있는 침대가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클로이와 조이는 이불을 덮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클로이가 일어나자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름의 아름다운 초록나무에 둘러싸여 있었고 새들은 날아다니며 지저귀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노래하였습니다. 우후, 너무 아름답지 않아? 아름다운 라즈베리 관목에 둘러싸인 나무 사이에서 잠을 자는 거 말이야. 클로이, 일어나! 그들은 숲속에서 잠을 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잤던 침대는 최상급의 아마지프로 되어 있었고 나뭇잎으로 덮여 푹신한 이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날 꼬집어봐, 클로이. 아직도 내가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아야, 진짜로 꼬집어보란 말은 아니었어. 이제 꿈이 아니란 걸 알겠지? 우리한테 정말 착했던 그 요정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 때마침 그들 앞 공기 중에 반짝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정이 앞에서 떠다니면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정말 착하시군요. 그때 마침 어떤 노인이 라즈베리 관목 뒤에서 쩔뚝거리며 품격 있는 하얀 코트와 빨간 모자를 쓰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지팡이에는 빨간 크리스탈에 라즈베리 크라운이 있었는데 루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세라피나를 만났구나. 내 소개를 하자면 나는 라즈베리의 왕, 루부스 왕이라고 한단다. 라즈베리 관목 왕국을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여기서 몇천 년을 넘게 살아왔단다. 내가 세라피나를 너희들 쪽으로 보내서 밤에 숲속을 돌아다니는 짐승으로부터 구해주었단다. 난 어두운 숲속에서 내 얼굴의 흉터로 너희를 놀래켜주고 싶지 않았단다. 소녀들은 라즈베리 왕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였고 왕이 하는 말을 들으며 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100년마다 지구, 바람, 물, 불을 다 통치하는 아라모스라는 요소의 영혼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연약한 라즈베리 지렁이로 변한단다. 나에게 주어진 불멸이라는 선물의 가치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지. 그리하여 그는 소녀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날 라즈베리 지렁이로 변하게 되어 클로의 접시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난 잡아먹히거나 짓밟혔을 거야. 너희가 날 나뭇잎으로 끌어올릴 때 내 발을 다치고 말았지. 그래서 발을 절뚝거리게 됐어. 나는 해가 질 때까지 너희가 놓아준 관목 밑에서 있다가 내 본 모습으로 돌아오자마자 너희를 찾으려 했단다. 나를 구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고 너희들의 착한 심성에 보답을 하려고 했단다. 그리고 너희 둘을 내 왕국에서 찾았고 무섭게 하지 않고 와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단다. 그는 세라피나를 보내서 집으로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숲속길 안내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를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내 아이들아. 집으로 돌아오면 너희를 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테야. 에드워드한테 말하려. 다음에 내가 개를 보면 잡아먹겠다고. 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개를 용서해 주세요. 걱정 마라. 용서했어. 복수는 좋은 게 아니야. 그냥 농담이었단다. 소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루브스 왕을 안았습니다. 잘 가라, 내 착한 아이들아. 항상 이렇게 착하고 자비로워야 한다. 두 소녀는 바구니를 들고 세라피나를 따라서 숲속을 지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녀들이 집에 도착하자 세라피나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소녀들이 집에 도착하자 기쁨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너희들이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그 긴밤 도대체 어디 있었니? 내가 밤에는 위험하다고 말했잖니. 소녀들은 모든 것을 어머니와 에드워드에게 실토하고 루브스 왕과 그의 황홀했던 왕국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난 너희들이 마침내 다시 돌아와서 기쁘구나. 아까 어떤 노인이 와서 이걸 두고 갔어. 그들이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니 두 개의 아름다운 팔찌가 있었는데 빨갛게 반짝이는 돌이 라즈베리 모양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우와, 이건 너무 아름다워요. 에드워드, 너를 위한 것도 있어. 라즈베리 지렁이 모양으로 된 은브로치였습니다. 에드워드는 부끄러워하며 그 의미를 깨닫고 다시는 절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항상 착한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멋지구나. 이제 저녁 준비를 해야겠구나, 얘들아. 가서 너희들도 씻고 옷을 갈아입렴.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10개의 바구니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워하였습니다. 바구니는 빨간 라즈베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다 라즈베리 왕이 준 선물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라즈베리 저장 음식을 만들고 또 양이 많았기 때문에 잼을 12개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누구이든 간에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다 되돌아옵니다.